그럼 간단한 소개를 네. 할까요? 네, 소개를 저는 서민규라고 하고요. 강의하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네. 파바타는 프로젝트 디자이너 니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수미라고 하고요. 저는 HR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건 거죠. 이게 지금 기록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도큐멘테이션하고 아카이빙. 이제 그 두 가지가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된 거고 궁극적으로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네. 자, 지금 여기 또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 책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개발하는 명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기록적으로 기록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록은 네네. 인간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글, 그림 뭐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뭐 네. 일단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 19세기 막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고 어떤 해당 음악이나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승자의 기록이 아닌가.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이른바 TV 방송을 다 저희가 다 지금 믿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 왜 역사책은 왜 믿어? 옛날에는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 문자라는 거는 기득권층의 어떤 그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기록을 하고 싶어도 기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화해본 로그라고 나오잖아요. 그 로그가 통나무거든요. 네. 오늘 밥 두 개 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짝대기 굽고. 야, 내가 너 돈 얼마 빌려갔지? 480원. 짝대기 큰 거 네 개, 여덟 개 조그만 거. 진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이라는 게 측량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죠. 날강 같은 경우는.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내 땅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각 측량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수학은 말로 안 되니까 기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일반 평민들이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특권 계층, 상류층, 그렇죠. 지배층 그렇죠. 예, 그냥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기록을 보편적인 인류의 산물로 볼 수 있느냐. 예, 거기든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또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기록이 일종의 약간 권력? 그렇죠. 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권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 어떤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그럼 책임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망각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기록이랑 도구랑 되게 밀접하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록의 그 도구들 그런 게 이제 확산이 된 거고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고 이제 자기의 생각 기록을 표출을 할 수가 있고 네, 도구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사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니체인가? 그 당시에 타자기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아, 하나의 그래요? 사례 보면 근데 그 전까지는 펜으로 쓰다가 저 니체가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네? 자기가 타자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타자기를 써야만 되는 아마 손이 떨렸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니체가 친구한테 보낸 그 사례에 따르면 글이 힘이 있어지고 네. 뭔가 간결해졌더라. 그 마셜 맥런이라고 하는 학자도 우리가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도구를 쓰는 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다시 규정된다는 그런 의미죠. 교보문고에 가면은 책은 사람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뭐 어디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항상 인터랙션인 네. 것 같아요. 네. 뭐 꼭 페이스북 아니더라도 그 컴퓨터로 쓸 때는 저희 손가락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정말 빠르잖아요. 해봐요. 그 생각 저희 게임도 많이 했고 다 아시잖아요. 단축키도 많이 하고. 스타크래프트 하면 거의 신의 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네네.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이걸로 쓰다 보면 그 생각의 속도를 좀 쫓아온다는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런 거 이제 뭐 디지털로 일기를 감성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네. 그 아무래도 손으로 라이팅 하는 거하고 펜으로 쓰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짜 않게 시도 썼는데. 와. 발표하시나요? 아, 왜 이래요? 아, 옛날에 그냥 조금 써봤는데 이 하늘이 빨갛게 물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가로등불빛 딱 쳐다보면서 떠올라갖고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참 종이가 이쁘게 써지죠, 이렇게. 기분도 되게 좋고. 근데 그 상태에 들어서 컴퓨터를 따다다다닥 친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쓰고 얘기하고 할 때는 그 종이의 필기감, 네. 그리고 책의 그 손맛,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게 지금 제 중고책 아이템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이게 되게 지금 정말 정확한 지금 찝으신 게 전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료의 선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모나미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랑 그다음에 네. 정말 그 사비 연필로 그릴 때랑 그다음 하이테크 그 날카로운 펜으로 그릴 때랑 색연필이랑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 그림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예, 저기 재료를 고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정말 민감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펜 중에 아무튼 뭐 이제 저 특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해도 돼요. 쓰는 펜이 있습니다. 이게 몇 밀리 펜인데 그런 거밖에 안 써요. 예, 예. 다른 거 막 쓰다가도 지금 말씀하신 거가 실제 어떤 도구가 인간의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되게 아. 미묘한 차이지만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타이핑 칠 때랑 컴퓨터 타이핑 칠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디지털 도구가 많이 저희 손에 쥐어 있지가 않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거의 종이를 접하기보다 스마트폰부터 쥐고 이제 뭐 아이패드에 쓴다든지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나마 어떤 두 가지 감성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인류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보면. 마지막 인류. 네. 그렇게 봤을 때. Last human being. 네. 그 도구와 인터랙션 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의 기록 그리고 그 이제 저는 노트 필기를 되게 못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왼손잡인데 이게 연필로 쓰고 가면 어렸을 때 저희 연필 샤프 썼으니까 네네. 쓰고 쑥 가면은 왼쪽 이쪽이 이제 다 까매 시커매지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해요. 이게 진짜 불편하고 힐 네. 쓰는 것도 뭐 쓸 때마다 맨날 달라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나중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는 정리를 되게 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쓰게 된 뭐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그 정리를 잘하고 싶다. 그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뭐 여러 생산성 툴들이나 뭐 이런 것들 찾다가 네. 예, 제대하고는 이제 막 그런 게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네. 정리가 좀 되게 잘 되는 거를 깨닫고 뭔가를 제가 잘 축적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근데 노트 필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잘 못하다가 도구를 잘 만나고 이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기록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네, 그래서 도구도 많이 뭐 이것저것 써보기는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좀 재밌는 거를 좀 알게 된 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회의 수첩을 하나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일기 감상도 쓰기도 하고 뭐 누구 만나는 얘기 쓰기도 하고 뭐 할 일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써놓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트래킹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탐색 비용으로 나중에는 다 저한테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이제 찾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때 뭐였지? 그때 얘기 나왔던 거 뭐지? 그렇죠. 노웨어. 그거 그래서 용도에 맞게 기록을 계속 나눠서 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도만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를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 건데 궁금한데 뭐예요? 그 이제 뭐 정말 그 군대에서 처음 이제 글 쓰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글쓰기 감성적인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노트에다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기록을 해가고 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도구 같은 걸로는 하루를 간단하게 사진이나 음성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다. 네, 그렇게 네. 용도에 따라서 좀 나눠서 쓰다 보면 그거를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죠. 그 정말 기록의 변태도 아니고 기록의 변태. 기록의 변태. 이런 단어 좋은데요. 네. 기록의 변태.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확실히 그런 그 탐색 비용을 많이 줄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기획하고 싶은 노트, 아이디어 노트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왜 저희 이번에도 많은 노트가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사회적인 사건들에서. 아. 이제 저희 안모씨 안종범님이라는 분이 보면은 그 수첩 사용법이 나오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제 맨 뒷장은 이제 인사에 관한 기록들이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VIP가 인사에 대한. 그래서 섹션을 나눠가지고 썼나군요. 네, 그래서 그거가 분할돼 있고 하다는 거는 탐색 비용 줄일 수 있는 거고 내가 중요한 걸 어디다가 배치시킬지를 정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기록의 좀 묘미,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숙님 같은 경우는 기록하시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저는 어떠냐면 아니 근데 보기에는 우리 중에서 제일 체계적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되게 허술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막 띄엄띄엄 생각나는 뭐 아이디어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핸드폰에 네. 제가 뭐 맨날 이제 종이나 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생각이 나면 핸드폰에 이제 그 노트 네네. 앱에다가 이제 저장을 일단 해놓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뭐 좀 별로 나중에 봤을 때 무가치한 것도 있고 좀 괜찮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시 옮겨 적어요, 그걸? 아니요, 전혀 옮겨 적진 않고 그걸 다 삭제를 하고 정말 괜찮은 것만 이제 계속 모아놓죠. 모아놓고 네. 그게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진짜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고요. 네. 나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SNS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페이스북 많이 열심히 하시죠? 하는데 네. 그냥 그걸 기록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단 네. 그냥 일상에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블리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걸 잠깐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뭐 좋아요 하고 근데 그게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네. 뭔가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제 않는 매체로 만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서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1년치 제가 했던 네. 그 올렸던 포스팅들을 전부 다 인쇄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게 돼요?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호기심으로 네. 해봤는데 이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 솔직히 진짜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펴보지 이렇게 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안 보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되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기록 네. 네. 하고 그다음 도큐멘테이션에다가 그다음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퍼블리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어찌 말하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아닐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기록을 정말 잘하는데 아카이빙이 안 되면 네. 자기 해놓고 자기가 몰라. 예, 중구난방이죠. 네, 그 다음에 했는데 그냥 그걸 아무한테 안 보여주고 자기만 알고 있어. 그것도 사실은 물론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찾아봐야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어쩌면 기록의 가치로 측면에서 본다면 한쪽 발을 떼고 그냥 절뚝거리면 가는 게 아닐까. 그쵸. 왜 그런 얘기냐면 저기 네네. 사진에 비비안 마이로 찾아서라는 그 사진가 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아,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영화인데 네. 비비언 마이어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진 작가였어요. 근데 그 이 사람이 평생을 뭐랄까 홀로 독신으로 살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네네. 그분의 유품 정리 그러니까 자기 어떤 친한 가족도 없었고 친지도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일종의 저기 뭐 플리마켓처럼 경매로 나와요. 경매로 아 그래요? 예, 네, 경매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봤는데 네. 어마어마한 양의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름의 되게 인사이트한 사진도 있고 꽤 괜찮은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그 사람의 사진을 다 수집해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번 전시회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사진 정말 괜찮은데 왜 퍼블리싱을 안 했을까? 쉽게 말해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전시하지 네, 않았을까? 네, 네, 네,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냥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기가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으나 뭐 그냥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일단 첫 번째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북돋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툭툭 찌르기도 하고. 네. 근데 애초에 너무너무 샤이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만일 비비안 마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까 저기 서치 비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치 찾는 어떤 비용이 있는 것처럼 퍼블리싱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게 낮아졌기 때문에 되게 낮아졌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툭툭툭 페이스북도 올리고. 기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이게 내면적으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게 1차적이죠. 예. 네. 뭐 우리가 뭐 외롭고 쓸쓸하고 뭐 혼자 남겼을 때 갑자기 얘 벼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보이니 이럴 수도 없고 무슨 거울도 아니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이제 글로 적는 거죠. 그래서 3인칭으로 적습니다. 힘내라 영서가. 어,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뭐 그 말씀하신 게 정말 그 미국의 네네. 그 심리학 교수 페넷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인데 네네. 글쓰기 자체가 치유적 효과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어도 이제 경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계속 일기를 써다 보면은 어,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이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네. 군대에서 그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었어요. 군대에서 이게 보통 아니, 어떤 일이 계셨길래 군대에서 아, 치유까지 받았어요. 이제 군대에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이제 책을 만나거나 일기를 네. 쓰거나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남겨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저도 이제 도피를 하러 책에 네. 들어가고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예, 잘 치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예. 그 일기의 주 내용이 뭔가요? 네? 일기의 주 내용. 일기의 주 내용은 이제 또 그 너무 상황을 적나라하게 써놓으면 이게 네. 또 걸리게 되면 이게 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선임들에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애둘러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자 간단히 네. 이해하고 들어봐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아 기억나는 것 중에는 뭐 이제 뭐 고참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제 네. 네. 제대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묘사해 놓거나 뭐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네.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군대라는 게 일종의 사회에서 유배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격리된 거죠. 진짜 격리된 건데 네. 되게 역사상 위대한 기록들은 거의 네. 유배제세로 왔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 블로그도 하세요? 아 저기 뭐 브런치 그냥 정말 많이 안 하는데 조금씩 해요. 네네네. 근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왜 난 기록을 할까? 제가 아까 말씀 기록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고 막 그림 그리고 막 되게 많이 해요. 네. 예, 저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죠. 그런데 왜 할까라고 보면 이게 일종의 예. 약간 저한테는 발버둥 같은 거예요. 어떤 발버둥이냐면 약간 페이스북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건 되게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희미해지고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물론 전부를 다 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잡아둘 수 있도록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죠.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렇죠. 그리고 완전 자기와의 흔적 네, 같은 네. 거인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90년대 당시에 앱손에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카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록과 기억도 되게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아,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Q가 얼마예요? 저는 IQ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예. 기억과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을 해놓는 내가 스스로 기록을 해놓은 기억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오다가다 떠오르는 기억은 그 밀도나 이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필기하거나 이런 메모하거나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학부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교수님이 무슨 뭐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토시 하나 이렇게 안 빠뜨리고 하는 거를 되게 선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니 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당시 그게 핫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것만 딱 복사해가지고 막 시험 기간에 막 벼락치기 공부하고 막 이런 거를 나중에는 이제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뭔가 축약이나 요약하고 네. 좀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응용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래도 좀 뭔가 아웃풋을 도출했던 거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을 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었는데 그거를 내 거로 승화를 시켜서 뭔가 소화를 시켜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부터 머리를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그게 얘기인데요. 공부에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기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 네. 책을 보면 되게 배신감을 느꼈던 게 있는데 저도 네. 이렇게 노트를 열심히 적고 교수님 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잘 받아 적고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길 딱 보니까 독일 학생들은 필기법 자체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쭉 저희는 뭐 말하자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노트를 쓰지 않고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뭔 소리야 또 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경석 박사님께서 계시다면 어떤 네네네. 이론을 주창하셨다고 하면 네. 이제 이론을 이제 섹션별로 끊어갖고 이제 학생이 자기 인덱스로 이 교수님의 이론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경석 박사님의 어떤 이론이 한 뭐 15개 나오고 이제 릭 박사님의 이론이 뭐 20개가 또 나와 있어. 그럼 카드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뭘 하냐면 이 두 박사님에게서 나온 그 인덱스를 서로 섞어보면서 비슷한 것끼리 뭐 맞춰보고 내 의견도 좀 첨언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해요. 네. 제가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왜? 제가 기록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그래요? 이론을 아니요 주차해. 근데 아니 네. 제가 이론 주창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어느 순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쭉 쓰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구에 따라서 기록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규정지어지고 네. 그냥 이 해당 노트는 기본적으로 실제본이라든지 여하튼간 제본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툭툭툭 넘기다가 이제 그냥 쭉 저기 뭐야 선형적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답답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갖고 왔는데 그 이케아나 이렇게 보면 되게 두꺼워가지고 한 이 정도 사각형 되는 툭툭 뜯어 쓰는 네, 스크래치 노트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지 못하는 일종의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그거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다 적은 다음에 그거 다 뜯잖아요. 그렇죠. 네. 다 취합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한때 몰았어요. 딱 그 방식. 와 네. 신기하다. 근데 그 독일에 나왔다고요? 독일은 그냥 그렇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체화하고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이제 석사를 하러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담당 네. 교수가 네 이론은 뭐냐고 딱 처음에 물어봤대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이론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감히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다른 뭐 이론들 사이에서 조금씩 자기 의견을 덧대 가는 게 와. 이제 방식에 녹아 있는 거죠. 그 방식을 역사에서도 그 다산 그 유배가 아까 저희 나왔지만 네. 18년 동안 거기 유배지에서 이 복사뼈가 세 번이나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거기서 기록에 미쳤던 분이 다산이거든요. 정약용 선생님. 네, 다산 정약용 네. 선생님. 근데 거의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링님은 이제 그림이나 메모에 활용하지만 이분은 뭐 법학, 뭐 그리고 뭐 언어, 오만 가지 다 거기에 활용해서 동시에 한 7~8개를 집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작이 이제 한 사람이 500권 읽기도 힘든데 500권을 쓰셨죠. 다산은. 와 이거 진짜 놀랍네요. 이게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방식이 제가 어디 들은 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독일 학생도 뭐 그들만이 누가 만들었겠죠. 그쵸, 그쵸. 거기다가 전혀 상관없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방식이 약간 인간의 뇌가 작동되는 구조랑 그러면 뭔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좀 약간 빨리 질리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뭐 오래 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 이것도 봤다 하면서 같이 막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무슨 책을 볼 때 거의 4권 5권 동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책을 볼 때도 예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답답한 스타일이잖아요. 미치죠. 예. 근데 이제는 진짜 그걸 좀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좀 이렇게 정말 이제 뭐지? 어떤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면은 발췌족하거든요. 그래서 목차 일단 쫙 보고 내가 정말 의문이 든거나 흥미가 딱 있는 데만 일단 골라가지고 일단 읽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읽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책 읽을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목차대로 툭툭툭 읽다가 어떤 책 괜찮으면은 딱 잡아가 처음부터 정도가시잖아요. 그쵸. 생각이나 이게 어떤 흐름 자체도 처음에 분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가 한데 어느 순간 되면은 딱 모아 서형적으로 쫙 써서 해야 네. 정리가 되고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신기한 게 다산 선생님의 시스템입니다. 아 정말요? 그 이렇게, 아... 이렇게 수사차록법이라 해서 무조건 네. 책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미친 듯이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서 나중에 그 초록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태깅된 정보죠. 한번 태깅된 정보, 재분류된 정보들을 다시 조직해갖고 자기가 이제 쫙 그리고 그 사이제 이제 유배지 사이제에서 네. 그 14명인가 16명인가 그 제자들이랑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야 너는 여기를 읽어라, 넌 여기 읽어라 해갖고 그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 500권씩 거의 생각이 생산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뭐 조선 최대의 뭐 천재라고 하는 사람의 한 명 머리에서 나오는 시스템이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말입니까? 네, 다산 그 정민 다산 저영 선생님을 까보시는 겁니까? 아유, 그죠? 이게 잘 와닿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되게 신학의 대명사. 저기 아시겠지만 여기 국사책이 조금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와, 근데 그런 방법. 네, 그 정민 교수님이 쓴 그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인가 그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데 한번 보시면은 링님은 되게 영감이 막 엄청 튀질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기록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고 도구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다산 선생 했던 것도 보면. 외생남 여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사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이래요 저는. 무슨 사진 찍으세요 도대체? 그냥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막 한창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을 기록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네. 찍어요 툭. 그 다음에 특히 여행 가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이제 그 물론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쁜 사진 멋들어진 사진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 순간의 기록을 아까 제가 정의한 기록의 정의는 아까 뭐였죠? 발버둥이잖아요. 발버둥. 네, 발버둥. 그러니까 이 순간을 물론 알아요. 물론 알아요. 아, 정승이 터졌다. 이 순간을 그대로 내가 남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네네네네. 그 일부 그림자라도 담고 싶은 마음에 엄청 찍습니다. 엄청 촬영하고. 그런 뭐 저도 비슷해요. 저도 어디 홍콩이나 그런 데 가면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 만장 정도 찍거든요. 만장. 그래서 저는 항상 카메라를 이렇게 배터리 교체가 되는 거를 특히 AA 배터리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팩을 쫙 해놓고 총알처럼 예 타자자자자자자 탄창처럼 재밌다. 예 그래서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막 몇 테라씩 쌓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안 찍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갔다 와서 보면은 재밌죠. 내가 어느 거리 갔었고 내가 뭘 먹었었고 내가 얘기한 사람 그다음에 힘들었고 지쳤을 때 막 다 찍혀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지금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많이 찍다 보니까 제 고도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진편으로 이어지는 사진 이어지나요? 아 이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찍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냥 포토샵을 좀 더 잘 했으면은 그 밑에다가 뭐 좀 글을 좀 썼겠죠. 혹시 리킴님 글도 같이 쓰시나요 사진에다가? 저는 인스타그램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어찌 말하면 그런 기록 자체가 쌓이다 보면 네. 사실은 평소 때는 찾아볼 일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아 찾아봐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기록이 쌓여 있으면 되게 옛날 것까지 다시 저 트래킹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쌓아두는 거죠. 옛날 사진 뭐 어떤 기분이 들어요? 참 저 피부 탱탱하다. 아니 뭐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 약간 저 웃자고 하는 네. 얘기고 그거를 보면 그때 가졌던 생각이나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돌아오죠. 나요. 정수인 같은 경우도 사진을 좀 찍으시나요? 저는 사진이 찍히는 건 싫어하고요. 찍는 건 좋아해가지고 아. 저 없는 사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찍어주잖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활동을 하니까 이게 사진 순간 포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맞아. 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때그때 그냥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온 컷은. 안 나온 아. 컷은 왜냐면 제가 그거를 너무 셀렉하기가 너무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회의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폴더별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폴더에 내가 들어가서 보질 않으니까 결국에 맞아. 너무 이제 속상해서 그냥 그때그때 인화를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예예. 아.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앨범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책장 한 섹션이 이제 앨범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사진들 중에서 정말 핵심되는 거는 그때 따끈따끈할 때 내가 좀 이렇게 감성 남아있을 때 하니까 예를 들면 여행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걸 이제 인화해가지고 앨범으로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고 야 그거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그걸 안 하면은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까지 막 있으니까 너무 많아져요 양이.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이렇게 뭐라고 나름 정리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게 막 쫙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막 내 사진이 막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고 막 이러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아, 그래서 최소한만 이렇게 하고 좀 막 정 필요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막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는 그러니까 왜? SNS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불의 사로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모르고 아.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는 줄 알고 말을 막 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계정이 열려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누군가가 그 유가족 중에 네. 한 명이 그거를 이제 계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디지털일수록 더 관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이거를.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디지털 뭐 장의자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다고 네. 네, 들었는데 그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뭐 이주민 세대라고 하고 뭐 이 밑에 애들은 뭐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또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노트 하다못해 노트라던가 어떤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록하는 것들을 또 체계적으로 교육해주고 하는 것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님 말씀하신 거 되게 동감이 가는 게 그 곤도 마리에라고 일본 여자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정리의 그 이렇게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방 정리를 5살 때부터 하고 그래서 그 정리 오타쿠예요. 정리 오타쿠인데 그 2016년도인가 뉴욕타임즈 그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에 일본인이 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고 한 명이 무라카미 하루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클래스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 지금 막 미국에서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분인데 와. 아무튼 이분이 정리의 철학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관리할 거, 기록할 거, 찍을 거 하다 네. 보니까 정리를 왜 하냐고 그 사람은 말을 하냐면 내가 집중할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무조건 정리를 해놓는다, 지워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방 정리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물건 다 버려주고 뭐 이런 컨설턴트라고 버려주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정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되지 않은 기록은 되게 난잡해가지고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머리가 일종의 서랍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은 네. 이게 뿌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얘는 여기에 해당되고 네. 얘는 요 줄기에 어디에 해당되고 얘는 어디에 있어.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들을 때 그 각각의 큰 줄기를 잡고 어느 부분에 저장할지만 알고 있으면 네. 꺼내기도 쉽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뭔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잡히면은 그냥 언더플라이 네. 날라가 버리고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기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책을 사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리눅스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볼 때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떤 책이를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유명한 책 몇 가지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또는 손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그게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인터넷 지식 등 정말 도움이 되지만 네. 그게 잡히지 않으면은 뭔가 알 것 같은데 지나면은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종이책 그리고 필기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메모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 예. 하나의 방법론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되게 좋은 팁이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엔지니어는 그 어떤 어려운 학문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A4지 한 5장 정도로 쭉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예 모르거나.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핵심을 팍 찌르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노트를 갖다 한다고 하면 그 책에 있는 복잡한 걸 다 적겠어요? 아니죠. 그쵸. 못 핵심적인 적죠. 것만. 그거를 간략하게 줄이고 이걸 남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하는 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잘할까? 프로 혼자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얘가 원하는 방향대로 잡아주는 게 프로그램 1이거든요. 맨날 네.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책을 보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아까 정수 말한 것처럼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딱 컴퓨터가 알아보면서 언어로 바꾸는 게 바로 프로그램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맨날 반복하고 살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지금 그 기술이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기록을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술이나 디자이너. 디자이너 입장에서의 기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디자이너들 뭐 물론 예술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많이 적습니다. 그래요? 메모. 네, 물론이죠.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뭐 되게 막 해당 러프 스케치부터 글과 막 적어내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네. 그게 뭐 미디어일 수도 있고 설치일 수도 있고 하나의 회화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겉에 보이는 건 하나의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그거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록이 결과적으로 막 추려가지고 하나로 딱 나오는 네.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말하면 이런 기술 쪽에 대해서는 책이어 해가지고 남한테 전달하거나 그쵸. 이런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네.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기록이라 그러면은 글이나 해당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림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얼굴 그리시는 거. 아 예. 그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기록인 거예요. 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왜 기록이냐.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로젝트 페이스 드로잉이라는 그 일종의 팝아트 프로젝트를 한 4년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네. 기록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되게 주관적인 사진 같은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일종의 좀 관찰을 하고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을 그림, 그러니까 저만의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 저기 민규 씨는 무슨 색인가요? 민규 님은 일단 붉은색보다는 약간 한색 계열이 많습니다. 한색? 어떤 색깔? 한색, 약간 차가운 색깔. 아, 차가운 색.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저만의 주관적인 네네네네. 사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민규님을 제가 지금 딱 이미지 잡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한 달은 좀 너무 짧고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다시 민규님 만나고 다시 또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느껴진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가지고 제가 세 번, 네 번을 그려봤거든요. 다 네. 달라요. 근데 왜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그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바뀌고요. 그림을 그리는 저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그림이나 글도 마찬가지겠죠. 정수님은 무슨 색깔인가요? 정수님은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안 쌓였어요. 저기 많이 보신 현주님은? 현주님은 이거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니에요? 현주님은 안에는 되게 약간 붉은색이 많고요. 근데 겉에 드러나는 거는 흰색이랑 녹색이 좀 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생각합니다. 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또 그렇게 되나요? 근데 또 그게 현준이의 매력이세요. 예. 겉과 속이 다른 현준이를 옵저버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이제 명경성님 얘기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윤태우 작가. 예, 그 거기에서 한 장면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신입 사원이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그 회사에 있는 그 폴더를 네. 자기식으로 이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죽도록 혼나거든요. 죽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은 아까 이제 그 결국에는 자기만의 이제 체계가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떤 네. 사수로부터 폴더체 받았다. 네. 그 사람 폴더를 쫙 보면 이제 이 사람 수준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거 주기 싫어하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받아봤는데 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폴더는 막 날리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막 폴더는 정말 정리 잘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폴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일치하진 않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업무적인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랑 연관되고 어떤 외적인 거랑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조직의 그 또 체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좀 창의성을 약간 죽인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그런 그 말 들으면 생각나는 네. 게 있어요. 그때 그 장그레가 열심히 그 터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저 기억나시죠? 네. 근데 장그레가 들었나 안 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장님 진짜 눈빨간 양반. 네네.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그 분류는 나쁘지 않았다고. 네 맞아요. 칭찬을 하긴 했어요. 네. 그게 떠오르네요. 네. 네네. 컨티뉴. 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회사 내에서 일을 잘한다고 할 그 얘기를 들으려면 사실은 그 조직의 체계에 딱 순응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이상은 사실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를 정말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나왔는데도 실제로도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받으려면 사실은 그 회사의 체계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어떤 체계가 잡혀야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말도 곧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디자이너 뽑을 때 방법인데 어차피 그림도 하나의 기록이죠. 리킴.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시면 되냐면 두 가지의 컨셉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면 돼요. 오. 하나는 노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발트 블루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어떤 기업 이미지에 맞게 돼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규적인 어떤 포맷을 딱 주고 나서 이런 게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네가 한번 그려봐라. 뭐 CR를 그리든 하여튼 뭐 디스플레이를 하든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컬러와 색감과 폰트를 써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뭐 다른 상사라든가 다른 업체한테 줬을 때 무난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로는 실력의 판별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걔를 딱 불러서 뭐 면접도 좋고요.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주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표현해봐. 그러면요 그때 되면은 막 숟가락이 공중에 날아다니고요. 마이크가 브레이크댄스로 춤을 막 추고요.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언가를 갖다 확 막 그런 다음에 뭐 추상적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요. 그럼 그때 진짜가 나와요. 설명. 예. 뭐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이거를 왜 그렸는지. 그럼 이제 그 디자이너의 그 역량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일을 써먹어야 되니까 노멀한 일을 시키되 만약 어떤 영감이 필요하거나 아 이런 쪽에 자동차 외곽 디자인을 짜는데 이건 기존의 컨셉으로 안 돼 그러면 걔한테 맡기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밑에 디자인들을 육성하시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엔지니어인데 디자인은 어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기 예. 순수 회화랑 그러니까 순수 저기 순수 회화랑 그다음에 디자인 그서 상업 상업 예술이죠. 네. 이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상업 예술은 명확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심지어 회사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클라이언트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왜 제가 되게 좋다고 말하냐면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픽을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네. 근데 설명을 못하네?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자이너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의외로 글쓰기, 말하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영님이 글을 잘 쓰는구나. 광영님 어디 가셨나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필요하고요. 예. 순수는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기 사회가 의외로 아티스트들한테 되게 관대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미친 짓 하고 있어도 아, 저기 제 어디 나온 되게 뭐야 순수 예술가잖아 그러면 아 어쩐지가 나와요. 아 어쩐지 그러면서 쓱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술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예술가한테 기대하는 역할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면밖에 못 볼 때 예술가는 야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전 예술가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발가 벗겨도 성숙된 사회에서는 그 예술가에서 뭐 그렇게 큰 책임을 부여하지 않죠. 하지만 디자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달라요. 아 이거 윤여경 교수님이 했던 말이구나. 아 네 저기 뭐 디자인은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네. 그분이 그걸 되게 명확히 구분지시더라고요. 100% 동감합니다. 이제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 지금 제가 이건 좀 기록에 있어서 제가 왜 아까 그림도 기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뭐 거기도 한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약간 한쪽 발만 쓰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각화 능력, 그러니까 그림 그린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유치원생부터 그림을 뺏어서 글만 갖다 준 느낌이 좀 제 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된 책 읽지 마. 뭐 그림 그리면 너 뭐 저기 화가 할 거 아닌데 왜 그리냐. 그러면서 계속 글쓰기만 시켜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약간 절름발이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기라기보다는 시각화 능력에 가깝겠네요.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해요. 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글과 그림 둘 다 똑같은 기록이다. 박수 한번 치자. 갑자기 우리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지식해방 전선은 사실 고정된 멤버가 있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뭐 방송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누구든지 열려있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후원 실제로 방송을 들으시다가 후원 계좌가 있으니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 다른 데 쓰진 않고요. 여기 있는 녹음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도 너무 재밌어서 네. 계속 얘기하면서 빠져드네요. 끝.